모두 함께 신나게 떠나자. 여행 떠날 주위로 들라 두려운 마음을 벗어 던지고 내 손을 잡고 숨을 나게. 혼자서 떠나기엔 너무 외로워. 모두를 만나는 우리 이야기. 하나 둘 셋 넷. 똑바로 잘 걷고 있다가 허락이를 잃어버렸네. 여기가 어딘지 알지 못해 헤매고 있어. 그렇게 우연히 너나 만나 어려운 길을 벗어나 몬스터가 길막아도 함께 지워보자. 격렬한 건 나에게 큰 에너지야. 힘내. 포기하고 싶을 땐 네가 있으니까. 네가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. 계속해서 나의 뒤를 지켜줄래. 하나를 더해 둘이 돼 둘이 다 뭉쳐서 넷이 돼. 늘어나면 늘수록 힘이 돼 계속 달려. 넷이 뭉쳐서 8명 계속 이대로 늘어나 소중한 만남 친구가 돼 그랜드 체이스. 길을 잃고 안개 속에 헤매도 저 자리에 계속 머문다 해도 쉬어가도 물러서지 말아줘. 물리쳐라 물리쳐라 아차로 사도에 담가 눈물 멀리.